떠나면 떠나면 그만인데 나그네 나그네 갈 길에 웃으며 웃으며 보내주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걷다가 그대 생각이 나면 다시 찾아오 떠나면 떠나면 그만인데 울기는 울기는 왜 울어 나그네 나그네 갈 길에 웃으며 웃으며 보내주 낙엽이 나는 대로 정처 없이 걷다가 그대 생각이 나면 다시 찾아오